그대가 그립습니다. 내 가슴 오직 한 사람. 문득 올려다본 저 하늘에 떠가는 작은 그리움 하나.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 늘 곁에서 함께 한 사람.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말,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. 그대가 없는 빈자리,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텅빈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.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.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람. 내 가슴엔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. 없는 빈자리,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텅 빈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.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. 나를 잊게 한 사람. 내 가슴엔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. 이 세상 그대뿐인 내가 많이 사랑해요.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.